Hobbs News.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2023 제2회 모 유네스코 회의 대표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8일 일요일까지입니다. 회의는 8월 1일부터 3박 4일로 충북 충주지소재의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2023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를 모집합니다.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는 마스터 클래스와 프로젝트 두 개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마스터 클래스를 수료한 사람은 마스터 프로젝트에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국제처에서 국제팀 계약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유학생 취업 및 장학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합니다. 근무 기간은 최대 2년이며 근무지는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국제관 218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국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70대 남성이 2시간 동안 11개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여건이 양호한 경기 남부권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했다는 점이 이번 사고를 둘러싼 논란을 더 확산시킬 전망입니다. 이에 이번 경우에도 이송을 거부한 11개 병원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제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제결혼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불법 체류를 이유로 이들을 단속하지 말 것을 중국에 권고했습니다. 유엔기구가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 권고에 대해 관련성을 언급하며 인권 침해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 광장에서 대형 리어스 체험관을 엽니다. 롯데는 친환경을 주제로 한 업사이클링 상품 판매를 비롯해 친환경 아트워크 전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팝업존에서는 잡화, 뷰티, 패션 등을 대표하는 5개 브랜드가 참여해 토트백, 핸드워시 등 다양한 재활용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이외에 각 점포에서는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이색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3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